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역학 시스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과 좀 친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자료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 다음에 문제의 이런 형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서 친해지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거기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친해져 놓으면 나중에 두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대표 유형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재는 119, 119쪽에 있는 대표 유형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3개가 나와 있고요. 문두에 다음은 ABC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의 그림을 보면은 사과 A 이렇게 돼 있고 사과 A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공이네요. 공 B가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한다 라고 이제 그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C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C가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ABC 중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과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지구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A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 요 공은 어때요? 저 사람이 던져서 그 힘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힘은 뭐 위로 솟구치는 건 처음에 이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던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가한 힘을 통해서 위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는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B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은 어때요? 얘는 왜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지구 주위에 붙잡혀서 돌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이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구심력이 바로 중력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ABC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5번이 답이 되는, 그래서 조금 시작으로 상큼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그래프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점은 A와 B가 모두 다 지금 여기예요. 근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두 물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얘가 처음에는 던져진 그런 상태입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저쪽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와 B를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탁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특징은 뭐냐면 A와 B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간에서 측정했을 때 다 똑같은 높이에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A와 B는 옆으로 던진 속력은 다를 텐데 아래로 떨어지는 속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높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측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모두. 자, 그리고 지금 이쪽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던졌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겠지만 A를 한번 볼게요. A는 첫 번째 찍힌 게 한 칸 지나서 찍혔어요. 지금 처음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찍힌 게 거기서부터 또 한 칸 지나서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찍힌 게 여기서부터 또 한 칸 가서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직방의 운동을 보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만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A는 이 동일한 시간 동안 계속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요만큼, 한 칸만큼만 이동한 거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한 칸만큼만, 물론 이 시간 동안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 얘도 최종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요 한 칸만큼만 움직였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고 있는 그런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같은 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럼 B는 어떨까요? B는 처음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찍었을 때 몇 칸? 세 칸을 더 진행한 상태에서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위치를 봤더니 그 첫 번째에 찍힌 위치에서부터 역시나 세 칸 이동한 상태에서 찍혔고요. 그 다음에 또 찍어봤더니 그 다음 시간 동안은 역시나 세 칸을 이동해서 점이 찍혔죠. 이 얘가 이제 위치가 찍혔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세 칸씩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속력입니다. 어때요? 계속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속력 자체는 B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얘는 한 칸 가는데 얘는 계속 세 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그 옆으로 던져진 속력이 B가 더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그 최초의 속력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둘이 떨어지는 그런 속력이 같은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이랑 세 번째 시간 다 같은 시간 간격인데, 점점 이 거리가 넓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세로 연직 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세 칸만큼 이동했고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지는 중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같은 간격으로 점이 찍히고 있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한 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옆으로 지금 던지는 힘이 계속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던져져서 출발한 그 시점부터는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옆으로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둘 다 가해지는 힘은 유일하게 뭐밖에? 중력밖에 없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둘 다 중력 방향으로, 중력이니까 그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수평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A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조금 갔잖아요. 그럼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얘가 더 느리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지 않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연직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어때요? 가속도는 속도가 얼만큼씩 변하고 있는가잖아요. 근데 지금 A와 B는 똑같은 가속도.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크기도 같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높이에서는 9.8m per sec 제곱이라는 동일한 크기의 가속도를 모든 물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거는 여기서 거의 이제 틀린 보기로, 항상 틀린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지 않다.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세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런 문항의 유형에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를 골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학생 A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서 땅속을 향해서 자란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식물 뿌리는 땅속 깊이 깊이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대학 수준의 얘기긴 한데요. 뿌리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약간 그렇게 중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덩어리 같은 것들, 녹말로 된 덩어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더라도 그럼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오히려 중력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자라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 화분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으면 뿌리는 또 이렇게 자라고 또 줄기는 위로 자라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튼 식물의 뿌리는 그런 중력이라는 거를 감지해서 땅속을 향해서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회의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혹시라도 저 뿌리가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를 고르는데 좀 주저함이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중력을 감지해가지고 그쪽으로 자라는구나 를 알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학생 B. 달은 중력을 받아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어때요? 그렇죠. 달과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생 C. 질소나 산소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서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한다. 자,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권. 그래서 우리가 기권의 층이 대류권, 그 위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우리 대기가 이 대류권에 거의 다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기가 희박해졌습니다. 굉장히 밀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중력이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공기도 기체들도 붙잡혀 있는 건데 여기서 가까울수록 그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이 잡혀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희박하게 그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표 부근에 잡혀 있는 게 뭐예요? 중력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딱 사라진다면 이런 기체들도 다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C도 제대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 B, C가 모두 간만에 공부를 다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앞에서 기권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지구 시스템에서. 그러면 여기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그 층의 이름을 떠올려 보고 선생님은 방금 그 층의 순서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아, 우리의 오존층은 어디 있더라?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은 어디서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지나가면 훨씬 여러분의 지식으로 깊이 깊이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런 것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요런 그래프 나오면 조금 얼어붙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분석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에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둘 다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A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 최초에는 얘가 속력이 얼마였어요? A는 0의 속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멈춰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의 속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르기잖아요. 빠르기.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는가. 그래서 얘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빨라지는 정도가 계속 일정하다. 얘는 그러면 점점 빨라지는 속력이 변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속도가 어떻다?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고 했어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그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냥 직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어떨까? B는 최초의 순간에도 속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관찰한 그 처음부터 얘는 움직이고 있었어.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그런데 2초가 지나도 4초가 지나도 얘는 계속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속력이 변화하고 있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계속 지나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력 5m/s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운동이다? 속력이 같은 등속 운동이다. 요렇게 얘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내용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보기 기억에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그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면적, 면적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2초까지의 면적이죠. 그럼 일단 A 먼저 볼까요? A는 면적이 요만큼입니다. 여기죠? 여기, 요만큼. 이게 A의 그래프니까.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절반이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A의 요 거리, 요 그 이동 거리는 5m. A는 5m다. 그런데 사실 계산 안 해봐도 B의 면적이 지금 2초까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가 더 있잖아. 그럼 계산 안 해봐도 B가 더 많이 갔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을 대비해서. 그럼 B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돼 있고 밑에는 2초까지니까 그냥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 B에서 요 면적이 되고 그게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B는 10m. 를 갔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 이 밑에 면적이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거시속 거속시 이렇게 나타내고, 우린 지금 거리를 구해야 돼.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에 속력을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시간에 속력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게 B의 상황입니다. 요렇게 B의 상황이라서 전체의 면적이 거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A는 속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 밑에 이 절반의 면적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속력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같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일단은 등속운동이랑 등가속도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알짜힘이 작용할 때는 우리가 등속운동을 할 수 있던가? 등속운동이라는 거는 알짜힘이 0일 때, 그죠? 자기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대로 그 우리가 관성의 법칙도 배웠잖아요. 그 속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알짜힘이 0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는 지금 힘이 0입니다. 알짜 힘이 0이죠. 알짜 힘이 0.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마찰이라든지 공기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다고 치고. 자, 근데 얘는 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속력이 변화하려면 무조건 힘이 가해져야 돼요. 속력이 변화하거나 방향이 변할 때는 힘이 거기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속력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존재하는데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런 상태. 근데 얘는 알짜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가 둘에서 같을 수 없겠죠?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냐?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0에서부터 4초까지 계속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 틀렸었고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그래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5번은 포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포수가 글러브를 움직이지 않고 야구공을 받는 모습.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야구 경기를 보면은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이렇게 쌀보리 하듯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는 이렇게 좀 감싸면서 몸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은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쌀보리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탁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지금 얘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이 오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뒤로 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공을 받아서 받으면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글러브와 공이 만났고 그 상태에서 살짝 감싸서 뒤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얘가 올 때 자기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약간 받아주면서 이렇게 뒤로 끌고 오는 그런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나는 뒤로 빼면서 꼭 야구공을 받는 모습이고 그림 다에 그래프 P와 Q가 있어요. 이 PQ는 가와 나에서 요 가나 두 상황에서 야구공이 글러브에 닿는 그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야구공이 처음에 속력이 같았다고 칩시다. 여기 닿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정지할 때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둘 다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운동량은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낸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운동량 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은 나중에 속도가 0이잖아요. 정지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뭔가 물체를 잡아서 딱 멈추게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운동량이 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나중에 결국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0입니다. 그러면 처음 지금 글러브에 닿기 전까지의 얘 속도가 같았다고 하면 처음에 운동량도 같고 나중에 운동량도 같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럼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닿기 전에 같은 운동량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둘 다 멈췄어. 나중 운동량 0이야. 그러면 그 처음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과 마지막의 운동량의 차이값도 둘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값이 뭐가 있었던가? 운동량이 변화한 정도가 요거랑 같다 그랬거든요. 뭐랑? 충격량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격량과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충격의 양이랑 같을 겁니다.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PQ 그래프가 저 가나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그런 힘의 크기,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그래프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와 시간 축이 만나는 넓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죠. 요 그래프 아래의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요 Q에서도 요 그래프 아래의 요 넓이. 요 넓이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글러브에 닿기 직전에 저 공의 운동량도 같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량도 같아서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가와 나에서 둘 다 같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얘, 이 글러브가 받은 그 충격량도 같은 상황이구나. 그런데 뭐만 달라요? 지금 그 충격이 일어난 얘네들이 충돌한 그런 시간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충돌해서 바로 끝난 거죠. 근데 얘는 그 충돌하면서 뒤로 약간 끌어줬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둘 중에 뭐여야 돼요? Q여야 되죠. 왜? 그 시간이 이렇게 기니까. 그래서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서 평균 힘, 충격력을 줄여준 것이 바로 나, Q의 상황이다. 이러면 포수의 손이 덜 아프겠죠. 그쵸? 전체적인 평균 힘이 작아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P는 가의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바로 팍 받으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충돌 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어차피 충격량은 같을 텐데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그 평균 힘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Q는 가에 대한 그래프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땡겨서 좀 시간을 길게 한 나의 그래프니까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글러브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그런 문구인데 지금 보면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지금 요 밑에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값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지금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충격량이 같다는 거를 이 밑에 면적이 같다라는 거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면서 확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자체는 둘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야? 그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주면서 이 충격력이라는 힘의 크기를 작게 만든 것이 바로 나의 상황이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그쵸? 그래야만 이 변화량이 같아질 수 있고 그래야만 충격량이 둘 다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충격량이 같다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최초의 그런 속도도 같았어야 이제 그 변화량이 같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아 어려운 것 같아. 나 지금 통합과학 배우고 있는데 약간 물리학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이렇게 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 수 있어요. 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그림 가가 있어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에 A와 B가 같이 둘 다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막 뭔가 우리가 아예 뭐 3m/s 얘가 2kg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딱 떨어지게 막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나는데 저렇게 기호로 다 대체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느낌으로 그걸 받게 되거든요. 더 어렵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숫자로 대체돼 있든 아니든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원래 A의 운동량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운동량. 자,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질량이 m이고 속도가 얼마라고? 3v. 그래서 이 a라는 물체의 최초의 운동량은 요거 그냥 같이 붙여가지고 3mv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 써주면 돼요. 3mv 이렇게 돼 있었고 b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속도가 0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질량을 2m만큼 갖고 있었어도 그거 두 개 곱해주면 그냥 0이 됩니다.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0이었어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은 처음에 3mv였고 B의 운동량은 0인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둘이 얘가 탁 만나면서 이게 밀게 된 거죠. 밀면서 둘이 같이 한 덩어리를 붙어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의 나중 운동량 한번 계산해봅시다. A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은 m 그대로인데 지금 얘가 둘 다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얘도 m의 질량을 갖는데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a만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을 계산해본다면 그냥 이거 두 개 더 곱해주면 돼요. mv입니다. mv. 자, 그 다음에 b의 충돌 후에 운동량을 계산해보면 얘는 em의 질량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emv만큼의 그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이렇게 충돌했잖아요. 그 충돌한 시간은 T래요. T만큼의 시간 동안 충돌을 했고 그 충돌하는 동안, 물론 그 이후에 붙어서 가긴 했는데 얘네는 이제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 얘의 힘의 크기,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크기 시간 그래프에서 요 밑에 그래프 아래의 이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충격량은 뭐랑 같은 값이라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죠. 이 변화량. 여기서 A와 B가 둘 다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장인물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A는 원래 3mv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최초에. 근데 충돌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냥 mv만큼을 갖게 됐죠. 그러면 A라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원래 3mv였는데 mv가 됐어. 그러면 2mv만큼의 차이가 생겼죠. 그죠? 이 mv만큼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그만큼, 요 크기만큼이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이 emv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원래 3mv였는데 나중에 mv잖아요. 그러면 이 mv만큼 줄어들었죠.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크기만큼이 바로 충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작나요? 충돌 전이 더 빨랐어요? 그럼 운동량이 더 큰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그 효과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작다가 아니고 충돌 전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든 넓이는 EMV이다. 그렇죠. 이 넓이, 이 크기 자체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니까 EMV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어떤 힘의 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만큼을 그 받았느냐를 계산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면적이 EMV잖아요. 이 면적, 충격량에 해당하는 면적이 EMV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힘을 만약에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평균 힘이 요 정도 될 거예요. 평균 힘. 그래서 얘가 어느 시간에든 이 힘을 받으면 전체 이 아래의 면적이 얘랑 똑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힘을 우리는 평균 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얼마냐를 계산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요 면적, 요렇게 흰색으로 칠한 요 면적이 이 면적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T에다가 이 평균 힘을 곱해준 게 저 T라는 요 X축 요만큼,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 높이를 곱해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 T에다가 저 높이, 평균 힘, 평균 힘의 크기를 곱해준 것이 뭐랑 같아야 돼요? 이 MV라는 이 전체 요 면적, 충격량의 크기랑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 평균 힘의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평균 힘은 양쪽을 T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T분의 EMV와 같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EMV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면적이 같게 만드는 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같게 만드는 요 크기, 이 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좀 그 어려울 수 있죠.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이 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숫자가 입력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풀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못 풀었을 수 있겠다.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게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뭔가 와장창 이렇게 충돌해서 부서지고 있는데 그림은 정지해 있는 벽에 자동차가 충돌하는 모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뭐 안전성 테스트 할 때 이런 실험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그 동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인체 모형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그죠? 원래 이 차랑 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빠른 그 속도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뭐랑 부딪히면서 차가 멈췄어. 그럼 내 몸은 원래의 그 속도대로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성에 의한 성질이다, 현상이다. 그 다음에 니은, 지금 에어백이 터졌는데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우리가 이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오래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푹신푹신 이런 쿠션감이 있는 것은 항상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서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죠. 쭉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범퍼는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자,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뭐 범퍼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 범퍼가 있다고 해서 부딪혔는데 막 더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나 마지막에 정지한 거나 어차피 범퍼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요. 다른 말로 충격량은 같은 거야. 범퍼가 있든 없든. 그런데 어차피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한 상황에서 뭐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에어백처럼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를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를 감소시키냐면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력, 평균 힘을 낮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여기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지금 어떤 깨지기 쉬운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약간 그 어떤 유물 같은, 그래서 초롱 같은 그런 어떤 그 조명 장식이 나와 있는데, 걔가 뽁뽁이로 감싸져 있죠, 지금.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제품을 포장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지금 얘는 뭐야? 쿠션감. 뭔가 이렇게, 쿠션감 있는 걸 만든다. 이건 무조건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뭐를 줄이겠다. 충격력, 평균 힘을 줄이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동차 범퍼. 일부러 구겨지면서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어, 요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착지 매트, 푹신푹신, 요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만들어준다. 맞고. 그 다음에 스펀지가 내장된 안전모, 이것도 뭔가 부딪혔을 때 쑥, 이렇게 그 스펀지가 눌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역시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대표 유형 문제 우리가 풀어봤고, 이제는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1번부터 중요 표시가 붙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자유낙하예요. 최초의 속력은 속도는 없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걔를 놨어. 그럼 처음에는 멈춰 있었는데 지구가 자꾸 얘를 끌어당기다 보니 얘가 거기로 이렇게 점점 힘을 받으면서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는데 1초 지나서의 속도가 9.8m/s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초 지난 다음에 측정하니까 19.6m/s로 더 빨라졌어. 두 배가 됐죠, 지금. 그 다음에 1초가 더 지나니까 29.4m/s로 또 9.8m/s가 더 증가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초당 속도 변화량은 계속 얼마예요? 이쪽에 써볼까요? 지금 0초에서 1초 갈때 속도는 얼만큼 변했어? 9.8m/s만큼 변했어요.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갈 때도 얼마가 변했지? 9.8m/s만큼 변했어.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 진행할 때도 요게 차이가 9.8m/s예요. 그래서 지금 초당 9.8m/s씩 계속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이 원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일정한 힘의, 일정한 크기의 힘, 중력을 받으면서 똑같은 가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여기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크기는 9.8이죠. 9.8, 아이고, 미터 퍼 세크가 계속 1초마다 변하는 거니까, 초당 해서 세크 제곱, 이렇게 그 단위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 기억에,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계속 초당 9.8m/s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요것도 대표 함정 보기죠. 별표. 자, 아까 우리가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변하느냐? 뭐 범퍼를 달든 뭐 매트를 달든 에어백을 달든 충격량의 크기가 변하느냐? 안 변한다고 했어요.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한데 거기에서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받는 힘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운동할 때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느냐? 다르지 않아요. 질량이 100kg든 1000kg든 1kg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물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범위의 어떤 높이까지는 다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요. 질량과 관계가 없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물리학 범위로 넘어가면 오히려 수식을 배우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아, 이거 전혀 질량의 어떤 요인이 여기 작용 안 하는구나. 수식이 아예 남아있질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는 요 범위에서 어떤 물체가 가속도, 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길 때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여기는 뭔가 장치가 하나 있죠. F자 모양으로 생긴 어떤 그 장치가 있는데 동일한 물체 AB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라는 거는 뭐 형태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동일한 물체 AB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슝 이동하고 있고 B는 조금 더 멀리 갔어요. 그럼 멀리 갔다는 얘기는 최초의 이쪽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조금 더 빨랐겠죠. 그쵸?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는 처음에 속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보다 B가 조금 더 멀리 갔다. 그럼 처음에 아, 더 속력이 빨랐겠구나. 그래서 더 멀리 이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물체가 던져진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짧죠. B가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저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서 멀리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으냐? 자,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높이가 다른데 중력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아주 미세한 범위에서 계산을 하면 이 중력의 크기라는 거는 거리와 상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막 어떤 대기권을 벗어난 뭐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 이런 범위에서는 이 정도 구조물이 아무리 뭐 높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구의 반지름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뭐 1, 2m 더 높이 얻는다고 해서 그 크기가 변할 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높이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그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중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중력의 크기도 같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크기의 중력에 그 놓일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근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같다.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이라는 거는 아랫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건 일단 지금 보면 중력은 같아요. 중력은 같은데 그 힘을 받는 그 시간 자체는 다를 수 있겠죠. 얘는 B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그럼 이 중력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시간 자체가 A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높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은데 그 힘을 얼마나 더 누가 오래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속도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계속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미 얘가 출발하는 높이에서는 얘보다 빠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도 얘는 이미 더 빠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그만큼의 힘을 더 추가해서 받게 된다면 더 빨라진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지 않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 그럼 얘네 둘한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체는 같아. 그런데 높이 차이가 있을 때 그 힘을 얼마만큼 오래 받느냐가 달라지죠. 힘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닿기 직전에 더 빠른 속도로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직방향 속력은 같다고 볼 수 없죠. 중력은 같으나 속력은 도착했을 때 다르다. 왜? 처음 출발 높이가 달랐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서술형이죠.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같은 물리량을 세 가지 서술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할 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속력을 줘서 던진 그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얘네들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쭉 아래로만 떨어질 거고 얘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세 가지 물리량이 같을 수 있다. 그거를 있는 대로 찾아서 한번 써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그 책에서는 가속도가 같겠죠. 어떻게 같아요? 중력가속도라는 동일한 가속도를 받는다. 중력가속도 9.8m/s 제곱으로 받을 겁니다. 가속도가 같고 그러다 보니 1초당 증가하는 그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서 그래서 연직방향의 속력이 계속 시간마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중력 중력의 크기가 같다,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우리가 만약에 같은 질량으로까지 가정하게 된다면 중력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질량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 정도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동일한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VA와 VB의 속도로 동시에 던졌을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길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A와 B가 어딘가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근데 그 높이가 같답니다. 일단 출발점의 높이가 이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수평 방향으로 던질 거야. 어떤 속력으로? VA. 그러니까 속력인데 얘가 A 거의 속력이라서 V하고 이렇게 A를 크게 쓰고 그 밑에다가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주면 이거 A의 속력입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B도 얘도 처음에 속력이 이렇게 V로 던져졌는데 B 거니까 VB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던졌을 때 얘는 여기 수평 방향으로 D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그 도착을 하게 됐고 이 VB로 던져진 B는 이거보다 3배 더 먼 지점에 도착하게 됐다. 일단 누가 더 빨라요? 처음에 던져진 속력이? B죠. B가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이쪽으로 속력이 빠르다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이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떨어진 거리가 3배만큼 더 길다면 속력도 3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VB는 쉽게 말하면 3VA만큼이었기 때문에 도달하는 거리 자체도 3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같으냐? 자, 쟤네 둘 다 수평방향으로 던졌어요. 던져진 이후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옆으로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최초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 거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옆의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그냥 원래 가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랫방향으로는 계속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한 그 순간부터는 중력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둘 다 같다. 그 다음에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같다. 자, 지금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고 같은 크기에 지금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한 물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은 중력 가속도로 가지고 계속 빨라졌으니까 지금 도달할 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속력은 동일한 상태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고 그 높이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고 그러니까 같은 만큼 빨라져서 최종 속력도 같게 되고 그래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아가지고 둘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얘가 3배 더 멀리 떨어지긴 하지만 도착하는 시간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VB가 VA의 3배냐, 그쵸? 3배 더 멀리 갔으니까 속력도 3배여야 이동 거리가 3배만큼 증가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으니까 시간이 똑같은데 거리가 3배이려면 속력 자체가 3배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인 이 4번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자 할 때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 그것만큼 망하기 쉬운 어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자신감을 좀 습득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원래 공부의 정도다 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역학 시스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